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함께 즐겁게 공부하시죠. 네, 오늘은 제15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寝ています. 자고 있습니다.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친구인 사쿠라, 로드리고와 함께 신주쿠에 있는 서점에 갔습니다. 세 명이 탄 전철은 곧 정점인 신주쿠에 도착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중요 표현은 寝ています. 자고 있습니다. 마모나쿠 신주쿠 슈텐데스. 次は 신주쿠駅です. さあ、降りましょう. あれ? あの人たち寝ています. 大丈夫かな? 大丈夫。 ほら、起きた.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마모나쿠 신주쿠 슈텐데스. 次は 신주쿠駅です. さあ 降りましょう. あれ? あの人たち寝ています. 大丈夫かな? 大丈夫。 ほら, 起きた.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먼저 사쿠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次は 신주쿠駅です. 다음은 신주쿠역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次는 다음. 와. 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신주쿠역은 신주쿠역인데요. 역은 역입니다.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사, 오리마쇼. 자, 내립시다 라는 뜻입니다. 사는 자 라는 뜻인데요. 권유를 하거나 상대방의 동작을 독촉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리고 오리마쇼 는 내립시다 라는 뜻으로 함께 내리자고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내립니다는 오리마스입니다. 동사의 마스 부분을 마쇼로 바꾸면 제안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재욱 씨와 어디 가고 싶을 때는 갑니다는 이키마스니까 이키마쇼라고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이 내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권유하는 느낌을 주게 되죠. 상대방의 의향을 파악하면서 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럴 때는 마쇼 대신에 제13과에서 배운 마센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키마센카? 가지 않겠습니까? 는 정중하게 권유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로드리고가 뭘 발견했네요. 아래, 아노히토타치 네테이마스. 어? 저 사람들 자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일본에서는 전철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죠? 아래? 는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겼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고요. 아노히토타치. 는 저 사람들입니다. 아노. 는 지시 대명사인 저고요. 히토타치. 는 사람들인데. 히토. 사람의 복수형이죠. 일본어는 명사의 단수나 복수 모두 같은 형태를 사용한다고 배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의 뒤에 다치를 붙이면 복수형이 됩니다. 와타시, 저에 다치를 붙이면 와타시다치,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寝ています는 자고 있습니다로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寝ます. 잡니다의 태형인 네테에 이마스를 붙인 겁니다. 동사의 태형에 이마스를 붙이면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밥을 먹고 있습니다는 뭐라고 하죠? 네, 같이 생각해 볼까요? 밥은 고항이고 먹습니다는 다베마스입니다. 그리고 먹는 대상은 조사에 오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태형을 사용하는 거니까 타베마스, 먹습니다는 타베떼가 되고 거기에 이마스를 붙이니까 고항오 타베떼마스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이어서 안나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大丈夫かな? 괜찮을까? 大丈夫. 괜찮다는 위험이나 걱정이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가나는 조사로서 자신에게 자문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걱정이 돼서 묻고 있는 거죠. 이어서 사쿠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大丈夫, 大丈夫. 괜찮아, 괜찮아란 뜻인데요. 大丈夫를 두 번 연속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ほら, 起きた. 저봐, 일어났어란 뜻인데요. ほら는 저봐, 거봐 등의 뜻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起きた는 일어났다라는 뜻인데요. 起きます. 일어납니다의 타형으로 이제 막 일어났다는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타형인 起きた는 起きました의 간략한 표현이죠. 일어나서 다행이네요. 저도 내리력이 가까워지면 신기하게도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寝ています. 자고 있습니다. 마무나쿠 신주쿠 슈텐데스. 次は 신주쿠駅です. さ, 降りましょう. あれ? あの人たち 寝ています. 大丈夫かな? 大丈夫, 大丈夫. ほら, 起きた.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다이조브, 괜찮다는 형용사가 나왔는데요. 괜찮지 않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형용사의 부정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제13과에서 형용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아타라시, 새롭다처럼 이음절로 끝나는 이 형용사고요. 또 하나는 명사 앞에 놓고 수식할 때 형용사의 뒤에 나를 붙이는 나 형용사입니다. 이과에서 나온 大丈夫, 괜찮다는 명사 앞에 놓고 수식할 때 大丈夫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떼고 그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아타라시, 새롭다의 부정형은 아타라시くない, 새롭지 않다입니다. 나 형용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뒤에 ではない를 붙이면 됩니다. 大丈夫, 괜찮다의 부정형은 大丈夫ではない, 괜찮지 않다입니다. ではない를 じゃない로 바꾸어서 大丈夫じゃない 라고 하면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코 고는 소리네요. 네, 의성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그는 깊이 잠이 든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쓰야쓰야. 조용히 자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기나 어린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그그와 쓰야쓰야 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일본의 전철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편리해. 하지만 전철 안에서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 안 된대. 조심해야지. 네, 제15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중요 표현은 寝ています. 자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가 서점에 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